다른 곳. 사랑해 사랑한다 당신만을 위해서 이 세상 다도록 변치 말자 약속하니 아 슬픔을 참고 당신 행복을 나는 빕니다 내 목까지 사라주오 당신만을 위해서 이 몸이 죽어져도 후회 없다 맹세하니 내 목까지